HUBS 펍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사이트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논란점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해당 사건의 전말과 구체적인 의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8월 30일, 내년부터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쓰일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들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너무 보수에 치우친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논란이 일며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매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역사 교과서가 새로 쓰일 때마다 서술 방식과 그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학계에서 첨예한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6.25 관련 서술 등에서 교과서별로 시각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된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은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참고자료와 연습 문제로만 제시했으며 성착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또한 부재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원에서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이 주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탄핵 촛불 시위의 내용도 본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교과서를 내기 위해서는 검정을 신청하려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최근 3년 이내에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필요하지만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년 1월 이후 책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검정 공고가 뜬 뒤인 작년 7월 갑자기 수능 기출 문제집을 출판했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교과서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일선 학교에 배포되면 이후 학교별로 검토 후 내년에 사용할 출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난 8월 3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상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수수라는 죄명을 적시했습니다. 즉,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사는 4년 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됐는데요.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정부 시절인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서모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임명 직후 항공업계 경력이 없던 서모 씨는 곧바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는데요. 검찰은 서모 씨의 월급 약 800만 원, 체류비 약 350만 원의 총액인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액수로 판단하고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지원해왔는데 서모 씨의 취업 직후 이 문제가 해결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씨도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광재 대변인은 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2일 헙사이트. 오늘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편향성 사건과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 착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장시간 연설,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외하거나 토론 종결제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장 기록은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의 24시간 18분이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인물은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필리버스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최연아,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신채영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